그래도 선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탑골고목 담장기와도 음신 좇고 고가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한 마리 건너 빌딩에 웬 디셈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비는 내리고 장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멈춰서는 시민들 우산 위에 맑은 날 손수건을 팔던 노점상 좌판 위에 그렇게 서울은 창막본에 들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거기 묻혀 흘러간다 저기 우산 속으로 사라져가는 구나 입술 굳게 다물고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저기 우산 속으로 사라져가 입술 굳게 다물고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비가 개면 서쪽 하늘부터 구름이 벗어지고 파란 하늘이 열리면 저기 남산 타워쯤에 그 아래 또 세종로 길도 다시는 시청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월월월월월월 우리는 여기 서울 기술 치며 다시 나라.